Ayo, G, il y en a, yo, higher, ambition, yeah, yeah, yeah. 주사위를 던져, all in, 그대로 더 벌어, ball in, 잭팟이 터져, trap in, 모든 것을 걸어, life is a gamble with me. Life is no gamble and it's a casino 내 옆에 쌓인 칩은 밀어 자신이 쓴 컬리컬리 판을 몇 발 키워도 쉽게 밀어 on top of the building I got bigger views Where I think I'm the bigger news 입만 실어준 내 팀을 let me introduce I'm as a with the windows hey, 누가 모르던 내가 이 씬한의 남주 낙하산 아빠가의 드라마의 PD 나는 반주 미리 받은 가쁜한 바이브 Voice 떠가본 맛 사는 놈 I'm okay, shit, we chant Keep me my body, sick it, no master my, my ambition get higher every second 가방 좀 줘봐, 세계 내게 갈 때까지 가, 잘라게 Seven, six, three, I know 자리 떠 가방 어깨 둘러매고 해고 Quiet, heavy, this on it World, let's keep turning Man, I search in my voice 다 소미, me, myself, 나에게 다 걸어 Every time, 오직 나와 나의 팀을 위해 나로 get my life, my ladies too Nice. 날 이번 주말 슈링 뮤직 비디오 two times 내 상태는 인성비는 투팍이나 비기리 빙의 아님 PDD 아님 PIMP 스타일로 50 AOM&E 리갱 하여 앰비션 위 웹인 필요 없잖아 디테리 스펜딩 몇백 달리 2018년임에도 더 벌어버린 다이 밴벌로 체인 걸어 하고 싶은 거면 전부 다 해서 나는 그냥 해버려 대버려 Oh what you do now oh, I'm asking I'm in my betting 그리고 I'm betting on myself Say it's in me I'm flexing All in 그대로 더 벌어 All in 잭팟이 터져 Trap in 모든 것을 걸어 Life is a gamble with me Sorry, stop, stop. 매화 못 찾은 찰칵 하지 노터리 탈탈 시계가 빛나 반짝 나의 트로피들 소먹여 찰 순 없지 허미 상태 이 자리 좋지 모두에게 난종 영향 끼쳤지 가질 살지 씻어먹었지 World of Dice 던져봐라 이래도 상관없어 No surprise 또 일어나자 시도 모든 것을 걸어 Fuck the price 정상을 봐 내가 원한 걸음을 걸어 Supply, sustain, supply, size, holy God 내 맘은 투명해 부족해 부족해 Supersize, supersize 몸이 너보다 화끈한 난 네야 아니야 Call me 내 서민 call me 아니야 야야 거기 내가 있어야지 파리야 파리야 수잔이 잠시 동안 내려놔 신이 발전을 좀 고민해요 하지만 제자진 쪽에선 잔인한 규칙만 고집해 We try all in all out 이 방법밖에 난 몰라 한 방을 노린 적은 없지 못 믿겠다면 배로 check my profile 인생을 베끼면 못방 만들었지 나만의 노하우 현실을 펜스는 노파 그래서 난 베팅의 라이센이 소사 UM은 좋자 화려함은 좋자 매일 조수 원대 볼렉스 떨지마 꼴까벽가 너를 들이노리 넌 내 숫장에서 너 고플렉스 앨범만 암 넌 애들의 꽃 365 쉬우면만 목매 난 아무 표지 따위로 1K 왜냐면 이 랩은 거짓말을 못해 난 애를 깨두르워 그런 마음으로 위장하고 싶지 않아 소적으로 개그 짠 떼고 다시 여기 나를 걸었고 나 플로우도 사이구르도 다음으로 World All Low 싹 다 전부 따로 왔네 내 등을 알아지게 out of my face 미안하니 형이 먼저 가져갈게 All in 그대로 더 벌어 Ball in 잭팟이 터져 Trap in 모든 것을 걸어 Ay. Life is a gamble with B-team 도와 도와 도와 Team 도와 도와 도와 Team 도와 도와 도와 Team 도와 도와 도와 나 도박을 빠져줘 Because of Mr. Guan 시작은 가볍게 본 카트도 깝띠인디 언포커 점점 더 판 커져 포커의 후에 서 딸고 스톱까지 다닌 좀 커지고 딸더 따다 못 덤덤해져 멈출 수 없어 가짜 기술이 딴거 나요 맛도 내가 존나 창피해 물론 지금은 안 하대 근데 농구로 내 길에 좀 더 건전해진 게 불러 탄수에서 다니는 별을 늘었어 니들은 타차 보고 간지랄고 화따라 하지 말아 남는 거는 왜 그리 그리 후회 밖에 없어 후회 밖에 없어 돈 때문이 아니라 탐도 져 돈 따도 울어 따따 답도 없어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도발 따윈 손도 안 대꾸라고 사기 존나 치고 이게 바로 나 이 방식이야 One.